Hops News. 미공개 무료 직무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안내입니다. 5주 동안 현직자와 함께 현직 실무 과제를 수행하며 직무 경험을 쌓는 온라인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대상은 R&D 기업 취업 준비생이며 모집 기간은 10월 4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R&D 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사회혁신 특강 시리즈 러브 앤 액션 앤 체인지 안내입니다. 연사는 극동 유라시아 전문가 이양구이며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전후 질서 참여 전략, SDGs 이해, 국제개발 협력의 이해 등에 대해 강연 예정입니다. 장소는 정몽구 미래자동차연구센터 컨퍼런스룸 105호이며 9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사회혁신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2학기 춘재장학회 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키움나무 장학금 대상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며 귀감나무 장학금 대상자는 의인의 자녀 혹은 국방재난재해작업 구조직업 종사자의 자녀입니다. 신청기간은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춘재장학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내근 부서를 축소 통폐합하고 강력팀 형사들을 우범 지역에 투입해 순찰 인력을 9천 명 넘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청부터 일선 경찰서까지 범죄 예방 전담 부서를 신설해 치안 업무를 수사해서 예방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지난 7월, 8월 전국에서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으로 시민 불안이 극도로 커지고 치안 공백을 지적하는 여론이 일자 일선 치안 현장에 투입할 인력을 늘리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한 겁니다. 조직 개편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4달 적용될 전망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5년 연속으로 파업 없이 단체 교섭을 마무리했습니다. 역대급 성과에 따른 보상과 대외 여론 등을 고려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투표자 대비 58.8%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교섭은 코로나19 사태, 반도체 공급 부족 등 리스크에 영향을 받았던 지난 4년과는 달리 최대 영업이익을 낸 토대 위에서 노사가 출혈 없이 합의한 것에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산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3개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다고 현지 시간 18일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업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겪고 있다면서 제소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난 5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5개국의 유럽연합이 제정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가 지난 15일 만료됐으나 3개국만 이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소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든든한 동맹이 되어주고 있던 이웃나라 폴란드와 외교적 마찰을 빚게 됐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20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민지, 기술의 문예인, 담당의 박일인이었습니다.